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12일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에서 의례 방문해 온 고노의 다다 대루 적십자 및 족반월의 국제연맹위원장과 일행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